천사처럼 어여쁜 너를 보았네. 너와 내가 춤추며 놀던 그곳은 진실한 선녀처럼 어여쁜 너를 찾았네. 너와 내가 입맞춤하던 그곳은 영원한 천사처럼 어여쁜 너를 보았네. 너와